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8세 즈마요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위원구소조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강철의 용장이시며 비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 각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쳐부시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했다고 격찬했습니다.